yes or no. Body yes or no. Body yes or no. Feel it? Thanks all that. Body yes or no. Body yes or no. Body yes or no. That's what it's like. Back in my new world. 요즘 누가 제일 핫해? 요즘 누가 곡 잘 써? 요즘 누가 제일 스타일 있어? 요즘 누가 페이 세게 받아들 좋은 질문이야 brother. 답은 차트에 나와 있어. 뭐 마땅히 비유할 대상이 없어. 나 요즘 punchline 난 stuck it out my way. 뜨내기대 작곡의 손대 아무 연습마저 해. 실력은 늘리는 수술이 없대. 어쩌면 나의 증명이여 슬픈 희망을 줬겠지. 죄다 감을 쓰고 댄스 타라이 도를 잘못해서 캐치. 중고딩 때 말곤 중고거래 한 적 없어. 네 연봉은 내 한낮의 생활 유지비 정도. 난 예상 내 차키를 보이는데 못났어. 고생 끝이 다 동우가 돈 버는 일만 남았어. 네거티브 한 너의 시선에서 나만의 호의호식은 허래 허식이지. 어린 놈이 살 수 없이 나의 처먹으니까 시기밖에 조식이지. 어차피 관심 무야. 난 바빠 스케줄 중이야. 거의 타투할 겨루도 안 생겼던 게 마위 아니면 형제뿐이야.